만나지 못한 친구들에게 연락해 술 한잔을 하자면서 불러내고 일부러 소리 높여 노래하며 잠시라도 너를 잊어보려고 난 했었는데 내 마음을 알지 못한 한 친구가 네가 제일 좋아하던 이름 노래 불렀었지. 갑자기 내 눈가에 눈물이 핑 돌았고 네 생각에 내 가슴은 터질 것만 같았고 지금까지 너를 잊으려 애써왔던 나의 노력들이 한순간에 눈물 터내리며 난 지금 나도 몰래 그 노래 따라 부르며 그 노래 가사 속에 주인공이 돼버린 채 다시 또 나는 네 생각 Baby's gone like a maniac, my love. Oh, baby's gone and from his head. My heart is blue, drag my pony head tonight. My heart is blue, insomnia. Blue in the night. 정말로는 나를 떠나버린 거니. Blue in the night. 오늘 밤엔 정말 네가 보고 싶어. 목적 없이 달려갔지 언젠가 너와 내가 여행 갈 땐 네가 제일 좋아하던 이별 노래 들으면서 왜 하필 이런 좋은 날에 너는 이별 노래 준비해서 듣고 가냐고 물으면 얼마나 아름답냐면서 너는 그토록 가슴 저미는 사랑을 하고 싶댔지. 너는 너무 늦겠구나 네 소원이 이루어졌어. 나는 지금 그 노래의 주인공이 돼 있는데 하나도